H UBS. We are, we are, we are in the dark. 법을 바라보는 시선. 이제 어딜 향하나.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토파보는 법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법안과 개정안은 사회적인 요구와 분위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우리 사회 내의 한 구성원이 법의 공백 속에서 겪는 불편함과 불합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회를 향한 하나의 목소리로 볼 수 있지만 종종 사회 내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발의되고 있는 법안과 사회적인 배경, 더불어 법안이 빚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4건입니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의제에 성소수자 이야기가 따라붙어 일명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면서 보수계와 기독교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왔습니다. 이들 네 의원은 11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합의는 진작에 이뤄졌다라며 국가인권위 등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했고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은 지난 6월 국민 동의청원 10만 명을 넘긴 뒤 6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10만 명이 넘는 유권자로부터 국민 동의청원을 받은 법안이나 안건은 90일 이내에 심사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평등법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9월 1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이날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평등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조속히 처리할 뜻이 없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의 회부에 전체 토론을 붙였으면 한다면서 대선 전국인데 후보들도 입장을 밝혀달라. 회피하지 말고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연 의원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칼자루는 민주당이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찬반 없이도 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면 단호히 돌파할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the dark.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한편 보수 개신교계가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반발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은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과연 지금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에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46%, 찬성 32.3%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문 대통령은 과연 어디서 국민적 합의의 근거를 발견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계, 종교계, 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 행위를 옹호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시 동성애 및 성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 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해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오늘 법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민청원, 언론 등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매일 여러 방면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나아가 법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우리는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선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선.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